내게 언제나 던져주는 그리움. 어떤 사람이야 마음의 흉터를 가지. 내게 오늘도 전해지는 외로움. 나를 사랑해줘요. 나를 기억해줘요. 언제나 가리워진 얼굴.